왜 어찌 같은 종목하니 대세도 같은 초원이면 괜찮잖니 Never, never, hold back Same, same Once you do the morning, morning Maintain